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착육은 의원 등 18인 이재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각해야 하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중국이 이를 매수할 경우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를 삼성 해체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 운용 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에서 취득원가 기준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안정성을 명목으로 발의되었다. 법안 발의자들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시 다른 금융업권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험사만이 보유 주식을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자산 운용 비율을 시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금융시장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44%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5,444억 원 총자산의 1.54%에 불과하지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28조 2천억 원 총자산의 8.9%으로 증가한다. 삼성의 지배구조 무너질까? 삼성그룹의 현재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3%를 초과한 약 20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거 인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경우 삼성의 기존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외국 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지배구조를 흔들게 되면서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유지도 어려워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기업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상징인 삼성그룹이 외세의 개입에 노출되어 현재의 한국 기업으로서의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시되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는 공급 과잉을 초래하여 삼성전자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코스피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외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계 자본은 일반적으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므로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에 장기적 투자 전략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도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매각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코스피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결국 자본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경제 전반에 미칠 도미노 파장. 삼성전자는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다.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 투자 감소, 기업들의 신규 투자 축소,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삼성과 관련된 수많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시장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삼성그룹은 국내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력한 기업 중 하나다.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신규 채용이 축소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률 증가와 노동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 전체가 경영권 안정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불안정한 경영 구조로 판단하고 투자가 약화되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삼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외국 자본이 한국 주요 기업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면 국내 산업의 주도권이 차례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 해체 악법 반대 움직임 확산.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해당 법안은 결과적으로 삼성을 해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려 외국 자본이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약화시켜 외세의 개입을 가능케 하면 한국 경제에 좋을 것이 없다. 경제가 튼튼해야 국민이 잘 살게 되는 법인데 삼성이 약화되거나 무너지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면 중국은 과거부터 해외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독일의 산업용 로봇 기업 쿠카 KUKAE의 경우 중국이 파고들어 결국 지분의 100%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손정의 회장이 세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경우 2년간의 경영권 분쟁 끝에 2022년 중국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경우 한국 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상황까지 와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중국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여 한국 기술을 확보하고 서서히 삼성을 차지하려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50% 이상으로 만약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8.44%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중국 국영기업이나 투자펀드가 이를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주요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약화되면 중국 자본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사회 구성 변경을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적 방향을 바꾸거나 생산 및 연구개발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삼성 기술 중국으로 유출 가능.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만약 중국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핵심 인력과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과 맞물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한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업으로 만약 중국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외교 정치적 협상에서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은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 할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자본이 삼성 지분을 꾸준히 확보한 후 중국계 경영진을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의 대표 기업이 점차 중국 경제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위장 매입 가능성. 이러한 우려 속에서 중국에 매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위장 매입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겠지만 100% 완벽한 감시는 어려울 뿐더러 만약 친중 정권이 들어설 경우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지분이 시장에 풀릴 경우 중국이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해외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주요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한 사례가 많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의 글로벌 투자 펀드와 연계하여 삼성전자 지분을 우회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이 홍콩이나 중동 투자 펀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50%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삼성전자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경우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만일 통과된다면 중국의 삼성전자 지분 인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등 국가기관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한다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의 기관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입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 해체를 주장해온 세력들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 자본의 지분 매입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로는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이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렴한 가격에 발행하여 인수자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전략으로 중국 자본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면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어 지분율이 낮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 유럽,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다.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방위산업, 첨단기술 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핵심 기업 보호를 위해 전략산업보호법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여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외국 자본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 특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위험성이 커질 것이다.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중국 자본이 이를 대거 인수하지 못하도록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규제의 변화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삼성생명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22대까지 총 4차례 발의되었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지분 대규모 매각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삼성그룹 지배구조 혼란 등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흔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